같은 그대가 나를 스쳐가네요. 잠시 쉬어 날 바라봐요. 이 모든 날들이 영원할 순 없기에 처음으로 가는 저 달에 기도했죠. 모든 시간이 멈추길 둘만의 세상으로가 보다 한 말을 전하길 그대 날 떠나겠지만 나의 사랑은 세상 가장 예쁜 목소리로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. 내 마음 깊은 곳에 자꾸 그대가 보여요. 그대 작은 몸짓조차 날 웃게 하네요. 마치 다른